아직도 난 아닌가요? 또 부족한 나라서 상처도 아픔도 부질없네요. 나 너밖에 몰라서 힘들고 눈물이 나고 더 멀어진 너라서 밝히고 지워봐도 다 소용없네요. 난 그대만 바라죠. 그게 너였으면 그게 나였다면 한순간도 그댈 잊지 못했을 텐데. 그게 너였다면 그게 너였다면 바보 같은 너 참아볼 수 없던 나 잊어. 너 없는 난 흔적조차 없어.